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10편. 오늘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자, 늘 그래왔듯이 오늘도 어제 소개해드린 영화에서 한 곡 띄워드리면서 시작할게요.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Reservoir Dogs, 저수지의 개들 중에서 Stiller's Will의 노래입니다.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영화 Reservoir Dogs 중에서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가장 끔찍한 장면에 나온 곡이었는데요. Stiller's Will의 노래였습니다. 자,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오늘 7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가을을 준비할 아주 편한 음악들입니다. 대전 동구 용운동에서 한미종씨가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는데 좀 편한 음악들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아마 오늘 들려드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좀 풍부한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영화 아리아 준비했습니다. 88년도 영화인데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감독, 아주 쟁쟁했던 감독 10명이 모여서 각각 그 유명한 오페라의 아리아를 영상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10편이죠. 그 10편들을 모은 일종의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에 참가한 감독들 조금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컬트 팬들이라면 좋아하시는 니콜라스 레이그 감독, 또 뭐 영화 천재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장리 꼬다르 감독, 찰스 스토리지, 줄리안 템플, 브루스 브래스포드, 그리고 로버트 알트만 감독, 프랭크 로뎀, 켄 러셀, 데릭 저먼, 빌 브라이든, 이렇게 모두 10명입니다. 자, 이 감독들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도 당연히 10편의 오페라 아리아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RCA 레코드사에서 발매됐지만 국내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영화 역시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아서 쉽게 볼 수는 없는 영화들인데요. 제가 언뜻 그 앨범의 표지를 보니까 아주 환상적인 화면이 마치 10편의 초현실주의 영 그 회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아마 오페라 아리아를 들으면 그 영화의 분위기가 조금은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의 황윤희 씨가 아주 꽃단장한 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림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요. 리얼리티 바이트스를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 돌아오는 9월 18일 시네마 천국 시간에 1시간 내내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얼리티 바이트스 기대하시는 분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오늘은 오페라 아리아들 전하는 말씀 듣고 띄워드립니다.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 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눈을 감으면 촛불 뒤 그녀의 모습. 웨스트맨의 I will make love to you. 가을밤 한 줄기 따스한 촛불 같은 웨스트맨의 새 앨범 2. 눈을 감고 들으십시오. Hologram.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제가 가장 즐겨 먹는 과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카라멜 콩과 땅콩이죠. 옥수수 순액에 생크림이 사르르, 고소한 땅콩까지. 카라멜 콩과 땅콩이 전 참 좋아요. 크라운 카라멜 콩과 땅콩. 땅콩을 꼭 확인하세요.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크 브로.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크 브로. 사랑의 비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 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더욱 맛있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왜 대학가의 화제인가? 슬픈 아리랑이 아니라면서? 진취적인 민족의 기상이 담긴 아리랑이야. 읽을수록 신명나는 책? 읽을수록 자랑스러운 책.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대하소설 아리랑, 도서출판 해냄.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출판사 맞지?

donna è mobile, qual più m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 amabile, leggiadro viso, impianto in riso e menzognero. La donna è mobile, qual più mal vento, pensier, di pensier, è sempre misero. A lei s'affida, chi lo confida, mal cauto il cuore, ormai non sentesi felice appieno, chi su quel seno non lima amore. La donna è mobbi, qual più bel vento, muta d'accento. Pensier, di FM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일곱 번째 영화 아리아 중에서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중에서 네 곡의 아리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퀘스타 오켈라, 이 여자냐 저 여자냐, 그리고 과르티에말라, 말데, 사람 이름이었고요. 라돈나 에모빌레, 여자의 마음, 그리고 아디오 아디오 안녕. 자, 이 노래는 테너 알프레드 크라우스와 소프라노 안나 모포가 불렀고요. 연주는 게오르그 솔티가 주연인 RCA 이탈리안 오페라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베르디의 이 리골레토 중에서 이 아리아들을 화면에 옮긴 사람은 줄리안 템플 감독인데요. 그는 극영화보다는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더 유명합니다. 데이비 보이와 롤링스톤스 같은 많은 슈퍼스타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했었는데요. 이 영화 아리아에서 옴니버스 영화 10편을 만든 한 명의 감독입니다. 영화 아리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페라를 이렇게 독특하게 영상으로 옮긴 작품인데요. 상당히 커다란 프로젝트인 셈이죠. 10명의 감독이 함께 모였으니까요. 88년 당시에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뮤직비디오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일종의 클래식의 뮤직비디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아리아는 클래식 음악을 표현하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이런 평도 받고 있는데요. 당시에 화제가 된 것에 비해서는 흥행에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른 골드의 오페라 디토트 슈타트 죽음의 도시 중에서 아리아 한 곡 띄워드릴게요. 글륵 다스미어 페르블레이프 행운이여 내게 머무르라 라는 곡입니다. 미르마 소프라노 캐롤 네블레트, 테너 르네 골로가 노래했고요. 에디 라인스돌프가 주연은 미넨 라디오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옴니버스 영화 아리아 중에서 코른골트의 오페라 디토드슈다트, 죽음의 도시 중에서 글룩 다스미어 프레블라이프였습니다. 자, 제가 독일어를 모르니까 이 제목을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글룩 다스미어 프레블라이프, 이 곡은 행운이여 내게 머물거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 곡은 우리에게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로 잘 알려진 브루스 브레스포드 감독이 영상화 작업을 맡았는데요. 브루스 브레스포드 감독 하면은 그 미국의 대중적인 영화 감독으로, 흔히 재미있게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죠. 미궁 속의 알리바이라는 영화도 우리나라에 개봉했고요. 최근에 91년도 영화 미스터 존슨을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오페라, 코른골트의 죽음의 도시라는 이 오페라를 죽은 도시의 영혼이라는 제목을 붙이고서는 사랑하는 두 남녀와 유럽의 고풍스러운 도시를 교체 편집해서 아주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홍의 샘 아시죠? 만홍의 샘 영화. 거기에 테마로 쓰인 운명의 힘,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에서 그 음악을 편곡을 한 곡인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오페라 아리아는 이 운명의 힘 중에서 골랐습니다. 운명의 힘은 원래 스페인의 연극을 개작한 뒤에 오페라로 작곡한 작품인데요. 18세기 말에 스페인의 리바스 공작이 아주 비극적인 운명의 힘으로 주인공들을 차례로 살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오페라를 영화로 만든 사람은 찰스 스토리지 감독입니다. 이 찰스 스토리지 감독 하면은 우리에게는 좀 낯선데요. 영국 감독으로 연작 영화들을 만드는 감독이죠. 이 찰스 스토리지 감독은 운명의 힘 중에서 아리아 La Vergine degli Angeli, 천사 중에 성처녀요, 이 곡을 영상화했는데요.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교통사고를 좀 무거운 흑백화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곡 한번 들어보죠. 베르디 오페라 운명의 힘 중에서 La Vergine degli Angeli, 천사 중에 성처녀요 입니다.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가 노래하고 토마스 슈퍼스가 주인하는 RCA 이탈리안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본 베르디의 오페라 라 포르자 델 데스티노 운명의 힘 중에서 라 베르진의 델리 안젤리 천사 중의 성처녀였습니다.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오늘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영화 옴니버스 영화 아리아 중에서 곡들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에서 한 곡 들어보죠.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잘 알려진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죠.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얘기인데요. 바그너는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 얘기가 바로 자신의 연애 자서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그너가 친구의 부인과 사랑하면서도 이성으로는 이를 극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괴롭고 쓰라린 심정을 이 작품 속에 승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 중에서 아리아 리베스터트 사랑의 죽음은 이 오페라의 대미를 장식하는 곡인데요. 이 곡을 화면에 옮긴 사람은 프랭크 로뎀 감독입니다. 그는 이 전설적인 이야기를 현대에 옮겨놨어요. 현대 미국 그것도 라스베가스요. 네온빛이 가득한 환락가 라스베가스에 두 연인이 도착하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되죠. 그런데 이들은 그 화려한 라스베가스의 불빛을 뒤로하고 격렬한 사랑을 나눈 뒤에 함께 목숨을 끊지요. 그럼으로써 슬픈 사랑의 결말을 맞이하는데요. 자, 현대적으로 옮긴 트리스탄과 이졸데 바그너의 오페라 중에서 리베스타트 사랑의 죽음 들어보죠. 헬레 로이스가 주연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레온타인 프라이스입니다. 'Cause it is fruit. FM 영화 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오늘은 옴니버스 영화 아리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좀 전에 들으신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에서 아리아 르베스타트 사랑의 죽음 부분. 정말 그 애절한 느낌이 그 목소리에 가득 담겨서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이 이졸데 역으로 이 영화에서 출연한 사람은 바로 니나, 위험한 독신녀의 브리지 폰다입니다. 브리지 폰다는 이 영화로 데뷔를 했죠. 자, 레온타인 프라이스가 노래했고요. 헨리 루이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푸치니의 오페라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푸치니의 오페라 아리아는 참 뭐랄까요. 아주 아름답고 감미로운 선율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푸치니는 인물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적이고 섬세한 터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영화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나 싶은데요. 영국의 켄 러셀 감독, 예전에 락오페라 타미를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켄 러셀 감독이 바로 푸치니 오페라 트란도트 중에서 네슨 돌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라는 이 아리아를 영상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 부분을 켄 러셀 감독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한 여인의 의식과 무의식 상태를 화면에 옮겼는데요. 초현실주의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영상 때문에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자, 음악으로 한번 느껴보시죠. 푸치니 오페라 트란도트 중에서 아리아 네슨 돌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입니다. 영화 아리아 중에서 켄 러셀 감독이 영상으로 옮긴 푸치니의 오페라, 트란도트 중에서 넬슨 돌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 테너 유시 뷰엘린과 에리 라인스돌프가 주의하는 로마 오페라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랑스의 작곡가인 샤르팡티의 오페라 루이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루이스,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오페라는 아닌데요. 파리 뒷골목 생활을 아주 사실적으로 또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얼마 전에 에이즈로 사망한 영국의 데릭 저먼 감독이 이 영화로 옮겼는데, 채널4 출신이죠. 영국 영화의 새 흐름을 주도해서 상당히 실험적인 영화들을 많이 만든 이 데릭 저먼 감독은 샤르팡티의 오페라 루이스 중에서 The Belleur, 그날부터의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아리아 The Belleur, 그날부터는 파리 뒷골목에 살고 있는 루이스가 집을 뛰쳐나와서 사랑하는 줄리안과 함께 동거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주 기쁨에 겨워서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요. 데릭 저먼 감독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참 한 할머니를 등장시켰는데요. 이 노파가 아름답고 행복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는 것을 흑백과 컬러 화면을 교차시키면서 아주 영상미 있게 그렇게 꾸몄죠.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 곡 들어보세요. 샤르팡티의 오페라 루이스 중에서 듣습니다. The Belleur, 그날부터. 살팡티의 오페라 로이스 중에서 들어본 The Belleuse 그날부터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와 프란체스코 모리나리 프라델리가 주연하는 RCA 이탈리안 오페라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제 시작하세. 마음이 괴로우니 나이와 대사를 분간 못하겠네. 웃음을 요구하는 손님을 위해 난 아내를 다른 녀석에 빼앗겨도 남들 앞에서 웃어야만 하네. 능청스런 얼굴로 한숨을 숨기며 눈물을 감추고 웃어야만 하네. 내 신세. 웃어라. 팔리아치오. 사랑은 깨어지고 가슴은 찢어지네. 아주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남들을 웃겨야만 하는 그 삐에로 어리광대의 처지를 한탄한 노래죠.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 중에서 베스틸라 주바 의상을 입어라의 가사입니다. 제 이 아리아는 영화 언터처블스에서도 쓰였었죠. 마피아 보스인 로버트 드니로가 그 부하들을 보내서 살인을 저지르고 바로 그 순간 자신은 오페라자에 앉아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 아리아를 영국 감독인 빌 브라이든이 인기 없고 나이든 피에로를 등장시켜서 아픔을 영상화했습니다.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 중에서 에니코 카루소가 노래하는 베스티 라주바 의상을 입으랍니다. 에니코 카루소의 음성으로 들어본 베스틸라 주파로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그 일곱 번째 시간 영화 아리아 마칩니다. 옴니버스 영화라서 여러 아리아를 들어보니까요. FM 영화 음악이 아니라 FM 오페라 하우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대구 서구 내장사동의 박은주 씨 오랜만에 편지 주셨네요. 오늘 태양볕 아래를 양산 없이 그냥 다니셨어요. 언제 편지인가요? 9월 1일 편지네요. 양산을 안 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쁜 양산이 없어서고 둘째는 양산을 사용하려면 공주님 같아야 한다고요. 또 공주님은 어때야 되냐면 긴 머리에 공주님 같은 레이스 치마랑 요조 숙녀 같은 걸음이 필요하다고 상당히 양산 없는 핑계를 여러 가지로 대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학교에 갔더니 과친구 하나가 살이 쏙 빠져서 예뻐져서 와서 뭘 했냐고 물어봤더니 갈비집에서 한 달 일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 갈비집에서 일하면 좀 살이 찔 것 같은데 아니네요. 어쩌면 이게 바로 사용인과 고용인의 차이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대구 서구 내장사동의 박은주 씨 오랜만에 편지 주셔서 고맙다는 표시로 헐리우드 영화음악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저 마칠 시간 된 것 같아요. 내일은요. FM 영화음악이 뽑은 덜 알려진 좋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여덟 번째 시간으로 존 휴스 감독의 She's Having a Baby 준비했습니다. 자, 내일 뵐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